오늘은 제자반 다섯 번째 강의 제자반 그 레위기 제자반 강의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7월 18일 월요일 오후 1시입니다. 퀴즈들은 잘 보셨나요? 문제가 뭐좀 이해하신 분들은 쉬울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따로 뭐 카톡으로 공지를 드리겠지만은, 이번 주 중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다음 주일에 손으로 쓰신 거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지한 대로, 이번에 레위기 끝까지 다 다루지 않고 이번 제자반 때는 16장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오늘 이제 7장까지 하고요. 다음번 수업 때 8장부터 10장까지 하고 그 다음번 수업 두번 정도 더 해서요. 그래서 오늘 수업 포함해서 네번 정도의 그 녹음을 더 진행하도록 하고, 프린트도 아마 네번 정도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한 8강 정도로 일단 레위기 1을 마무리하고, 뭐 하반기나 또 내년도에 레위기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레위기 1을 안 들으신 분들은 2만 듣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에 제자반은 레위기가 아니라 다른 주제, 특별히 그좀 기독교 신앙 서적을 같이 좀 신학적인 또는 교회론 아니면 뭐 기독교 역사에 관계된 책을 함께 아니면 영성에 대한 책을 좀 읽는 것으로 하반기 제자반을 할것 같고, 레위기 2 과정은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년 정도쯤에 다시 개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저희가 제자반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경책을 펴 놓으시고 또 프린트를 같이 펼쳐 놓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장, 7장 이두 장의 그 제목을 제사장 규례의 의미들 이라고 했고, 거기다 부제를 좀 붙여봤는데요. 제사장, 가난한 백성의 친구라는 이런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구조를 잠깐 봅시다. 구조 1번에 2, 제사장들에 대한 지침이죠. 그래서 먼저 번제가 나오고 소제, 그리고 제사장의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화목제물에서의 제사장의 목,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그 구조와 주제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곧바로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2페이지에 4번 본문에서 6장, 7장 그 제사장들의 그 제사에 있어서의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6장은 제사에 있어서 백성들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6장, 7장은, 이제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는. 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제사가 드려질 때,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단에는 불이 지펴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 뭐그 굉장히 덥겠죠. 그러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굉장히 더울 것입니다. 제사장 또 복장, 특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아주 이렇게 겹겹이 있잖아요. 아마 굉장히 더울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은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번제에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칼빈이라든지 카일이라든지 시스펜의 해석은 이렇게 넣어놨고요. 또한 신약에서도 제단 불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어떤 지속적인 속죄의 필요성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라고 봤고. 하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레위기 지금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을 해석을 한다면 제사의 목적의 어떤 이 지속, 그렇죠? 제사의 목적이 지속되고 또 그것들이 점점 심화되는, 그러니까 심화되는, 그러니까 갱신돼 새롭게 되고 심화되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가 매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예배는 뭐 100번, 1000번 드려도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편견, 터부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주고 자기 의를 확증시켜줄 뿐이죠. 그래서 어떤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레위기에서 이 불태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제사의 목적을 지속하고 제사의 목적을 심화시키는 것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아래서 여덟 번째 줄에 하지만 중요한 의미는 역시 제사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제사란 하나님이 규정하신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의 목적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언약을 유지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회개와 새로운 헌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상징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이 제사가 이스라엘 성막에서 계속돼야 되며 이를 통해 제사의 목적이 이스라엘 공동체 현실 속에서 실현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야 한다. 제사는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언약의 목적이 지속됨으로써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규례의 의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좁게는 제사장 스스로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제사를 도울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회개 그리고 헌신의 제사를 드리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장려하는 일에 있겠다. 일이 바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소재 부분인데요.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이 소재 부분에서는 앞서 나오는 1장부터 6장, 특히 2장에 나와 있는 소재의 규정보다 추가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이죠.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루틴의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강조하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식한테 하는 얘기, 밥 먹어라, 이빨 닦아라. 사실 우리는 굉장히 그 이야기들을 소홀히 여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린트를 보도록 합시다. 특별히 이제 소재 부분에서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그 번제와 소재는 항상 함께하죠. 번제 안에 소재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번제에는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반대로 소재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죠. 그래서 이 고든 웨남, 제가 이제 주로 주교재로 이 본문 해석을 하는 이 책 고든 웨남의 레위기라는 그 주석에 보면 이 단락, 6장과 7장 단락의 주제를 제사장의 제사에서의 몫이라고 이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6장 18절이 바로 이 제사장의 몫을 이렇게 규정 주어주는, 그러니까 확실히 해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로 인한 어떤 접근 불가능성을 가르치겠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제사장의 몫을 백성들이 침범할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이렇게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 뒤에 이제 10장에 이제 다음번 수업 때 다음번 수업의 클라이막스죠.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은 사건 역시 바로 그 거룩이 수반하는 위험성에 대한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소재물에서 제사장이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그것을 제사장의 특권이나 권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성경은 그렇지만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그 특권과 권리 안에는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부름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의무. 그렇다면 소재물을 제사장이 취하는 것에는 어떠한 그 책임과 의무가 딸려 있을까요? 그 프린트 3페이지 아래서 한 10번째 줄 보면 백성이 소재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제단에 바칩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의 것이죠. 제사장은 회막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여러 제사장들이 공개적인 공동체 식사를 해야 되죠. 그 백성들은 그것을 이렇게 좀 관람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식사를 관람합니다. 구경합니다. 저는 이 말은 제사장들의 의식주가 백성들에게 하나의 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그 제사의 목적이 실현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의 어떤 모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식탁은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제가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서 교부들의 사제영성이라고 하는 분도출판사 책이 있는데 주석 5번에요. 어거스틴은 교구 그 신자들이 자신에게 그 시포에 있었잖아요. 자신에게 값비싼 물건을 선물하면 돌려보내거나 또는 사제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만 나에게 선물하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의식주, 특히 이제 여기서 식인데요. 제사장의 이 식생활은 단순하고 소박해야 되고, 왜냐면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치스러우면 자연스럽게 식생활도 사치스러워지죠. 탐욕스러워지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의 식생활이 단순하고 소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식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뭐 의복이라든지 우리의 주거라든지 우리의 삶, 우리의 문화, 취미 이런 우리의 삶 전반이 대단히 이렇게 소박하고 단순하죠. 또 그 소박하고 단순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동체적이죠. 공동체로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 몫이 소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제사장이 그 취한 소재물을 개인적으로 자신의 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회막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회중 앞에서 먹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이, 특히 그들의 식생활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그 본의 내용은 소박하고 단순하고 또 공동체적인 식사를 통해서 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음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만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울 수는 없어요. 내 필요를 채울 수는 있지만 내 욕망을 채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이나 기타 다른 것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음식만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하찮은 그맨 마지막 줄에 3페이지에 소재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들은 감사와 절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부보다는 가난함에 가까워야 하고 부유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죠. 제사장의 가장 큰 위험은 가난과 멀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난한 대부분의 백성들과 멀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로 상징되는 야훼 신앙의 어떤 규례들이 현실의 고통의 문제, 그 중에서 또 가장 큰 어떤 이런 그 부피를 차지하는 이 가난의 문제와 괴리된 채 부유한 이들과 권력자들, 그들의 부와 권력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종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재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정하셨고, 그 소재물을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먹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가난의 본이 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규례였다. 그 6장 제사에서의 제사장 규례를 다루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번제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고, 그 번제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 상세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언약의 그 지속적인 갱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언약의 지속적 갱신이 될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제사장들의 어떤 삶의 본을 통해서 될수 있는데, 그 삶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 공동체적인 삶, 가난한 이들의 제사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낮은 마음, 그런 그 가난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고 그 언약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4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보면 앞서 설명한 대로 모든 제사의 재물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차이가 그 제사의 효력의 차이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제사의 효력은 재물과 관계없이 동등했죠. 그리고 오히려 제사장들은 가난한 이들의 제사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제사장들의 몫은 가난한 이들의 번제인 소제물이었습니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그 제사법과 함께 이후 레위기 후반부, 이제 우리가 공부하진 않겠지만 후반부에 등장하는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죠. 한 신학자의 말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애의 대상이 되려면 가난하게 되어야 되죠.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몫을 강조하는 이 단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큰 교회가 되려고 하죠. 뭐저 역시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그것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작고 그것이 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그러한 목사가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소제 그리고 속죄제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속건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이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7장 10절인데요.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등한 분배입니다. Equally to all the son of Aaron. 그래서 아론의 자식이 모두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4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속건제의 소재물에서는 굽지 않는 소재물을 균등하게 분배했습니다. 핵심은 균등하게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브리어 원어에는 균등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요. 대신에 이쉬, 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쉬는 힘이 센 사람이고 아흐는 힘이 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힘 센 사람이나 힘 약한 사람이나 라고 번역을 그러니까 힘이 센 형제나 약한 형제나 라고 하는 표현을 균등하게 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훌륭한 뭐 의역이고 성경 원어의 기록도 참 너무 이렇게 훌륭하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얼마 전에 그 나 기획관도 이야기했지만 1대 99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나의 기획관도 5급 행정고시를 통과해서 3급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1%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왜냐하면 힘이 센 자가 모든 것을 갖잖아요. 우리도 뭐 1등이 모든 것을 갖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이 속건제에서는 그러한 세상의 질서에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페이지 첫 번째 줄에 6장은 제사장의 몫이 소제물임을 강조하며 7장은 그 소제물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더 많은 몫을 가질 수 없고 막내 신참이라고 해서 손해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균등한 분배가 이 소제물 분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은 소제물인데 그 소제물을 또 공평하게 분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는 몫은 그 곡식입니다. 뭐 고기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한 아주 작은 몫을 받아요. 하지만 그것을 균등하게 나눴을 때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적지만 그것을 동등하게 나누면 모두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등한 분배는 주님의 성만찬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은 떡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셨겠죠.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떡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주석 9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에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2장과 4장의 사건은 정말 논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사건이죠. 분명히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서 실현되었었습니다. 실현되었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모세 앞에 바쳤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바쳤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것의 완전한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역사의 어떤 지점에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분명히 실현될 수 있고 저는 그 실현이 새사랑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몫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질서, 특히 경제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넉넉치 않은 제사장의 몫이었지만 균등한 분배를 통해서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나 일반 은총이나 이 특별 은총이나 이 모든 것은 그 은총이란 말이 붙잖아요. 저는 앞에 일반이나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총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총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리 특별이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의 대속을 많이 알아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설령 그 특별을 몰라도 그 자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어떤 이 자연의 은총, 또 신의 은총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도 그는 상당히 하나님 나라 경제 질, 하나님 나라 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페이지에 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 소재물의 균등한 속건재물의 균등한 분배와 대조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죠. 사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양극화가 존재합니다. 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 목사는, 그러니까 이름만 같은 목사이지 결코 어떤 동질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죠. 교회 사가들은 종교개혁의 아주 큰 동인 중에 하나가 성직자들의 양극화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성직자들이 그 어떤 이 종교개혁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종교개혁을 주도한 것이죠. 양극화는 타락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그렇다면 교회 내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심각하게 복음으로부터, 성서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8일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난 주말에 6,470원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것과 함께 심상정 의원은 최고임금법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직원, 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까지로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나라만 있는 법은 아니고요. 미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영국의 노동 당수인,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영국의 그 노동 당수 역시도 이 최고임금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법을 사이다 법이라고 부릅니다. 사이다 법. 비록 나는 많이 못 받는다 그래도 어떤 양극화의 해소로 인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박탈감, 상실감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통과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뭐 당연히 뭐 인재가 빠져나간다느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통과되기 어렵겠죠. 하지만 나는 이 법이 사회에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했죠. 여러분, 4.13 총선 때 새누리당도 최저임금 9천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근데 결국 6,470원에서 경제계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받아들여졌죠. 경제계는 동결이었고, 노동계는 만 원이었는데, 6,030원이 6,470원이 된 거니까요. 노동계는 3,530원의 손해를 본 거고, 경제계는 한 340원 정도의 440원 정도의 어떤 손해를 본 거예요. 노동계가 10배 많은 양보를 한 것입니다. 실현되길 바랬지만 실현될 수 없죠. 하지만 나는 이것이 교회에서는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만약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나 교회 안에서 여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만원 이상 주겠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빼고 뭐 청소하시는 분들, 이뭐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뭐 주방에서 식당에서 있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최저임금 만원 이상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뭐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 제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고임금 가장 적은 사례비를 받는 목사님보다 10배 이상 못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최고임금법을 정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디어에 우리가 이렇게 발표한다면, 저는 뭐 온누리 교회가 러브 소나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요즘에 우리의 복음을,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 좋은, 너무 이렇게 들으면 기분 좋은 이야기를 사이다라 그래요. 사이다. 그렇게 본다면 복음은 김 빠진 사이다 아닙니까? 김 빠진 콜라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양극화 안에서 교회의 양극화를, 교회의 양극화 안에서 사회의 양극화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 7절, 6장과 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경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들이 어떤 이 구조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 사회에 만연한 어떤 불의라든지 이 구조적 문제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안목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그저 어떤 감동, 그런 아주 이렇게 알량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진정성 있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공동체와 이 사회 구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도 뭐 교회가 비록 30명, 40명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다 구조들이 있거든요. 경제 구조들이 있습니다. 정치 질서가 있습니다. 성만찬과 그리고 세족식은,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균등한 분배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죠. 자발적.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분배. 이것이 우리가 공산주의와 다른 것이고 사회주의와 다른 것이죠. 사회주의를 완성할 수 있고 공산주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고 자본주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두 가지가 융합될 수 있는 것이죠. 이 5페이지 왼쪽 아래 화목제 부분 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 화목제 부분을, 화목제는 말 그대로 감사의 제사이고 자원과 서원의 제사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구약판 김영란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도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에도 규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석 10번에 아주 길게 써놨는데, 전 대법관이자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대법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이 상당히 어떤 이렇게 반발을 사고 있고, 특히 이제 한우 농가와 그다음에 이제 굴비를 만드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선물 가격을 5만 원으로 묶었어요. 그 주석 아래, 그 주석 10번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재정안은 원래는 10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아닌가요? 원래 3만 원이었군요. 아니죠. 재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 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의 상한선이 없었다.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상한선이 없었다는 말은 무제한으로 받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국민에 대한 봉사지만 월급을 받고 하자. 연금도 받고요. 그리고 연금의 절반은 국가가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죠. 선물을 받지 말라. 근데 이게 너무나 엄격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5만 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우 농가와 이제 굴비 그 업체에서 반발을 하는 거죠. 그 백화점에서 파는 한우 세트와 굴비 세트의 90% 이상이 5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매출이 90% 이상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우하고 굴비를 5만원 넘는 거를 선물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40평생 살았지만 5만원 넘는 굴비를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선물은 많이 받습니다. 청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지만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선물을 주고받습니까? 어떤 일반인들이 명절 때 5만원이 넘는 한우와 굴비 세트를 주고받습니까?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우리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기뻐하시지 뇌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절제된 감사의 고백이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감사의 고백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절제라는 말을 인색함이란 말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감사의 표현인 화목제에도 엄격한 규례를 정하셨고, 저는 이를 구약판 김영란법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6월 4일에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도 개정 없는 김영란법 통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7장 14절에는 이제 거제, 화목제 안에서의 거제가 나오는데요. 근데 거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했었죠. 이게 들어 올리는,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거제는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 위아래로 올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가 십자가를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감사의 제물이면 첫날 다 먹고, 그 다음에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튿날까지 먹어도 되지만 그 3일날까지는 남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12절부터 14절이 곡식의 제물로 표현하는 감사제라면, 15절부터 17절은 고기로 드리는 감사제의 규례입니다. 고기에 대한 감사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제물을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공동체적인 식사입니다. 앞서 소제는 제사장만 취했지만 화목제는 함께,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오병이어가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이야 세 번 정도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뭐 4병이어인 경우도 있고 5천명이 아니라 4천명이 먹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그 숫자에는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잉여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잉여물은 제자들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쓰여졌을 것 같으세요? 제가 프린트에 써놨긴 했지만 구제하지 않았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거기까지 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그래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장소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까지도 올 수 없었던 뭐 소경이라, 뭐 소경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왔겠죠. 또 아픈 사람들도 막 들쳐업고 왔긴 왔겠지만 들쳐업어줄 사람조차 없는, 인도해줄 사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그쵸. 그래서 잉여가 있었고, 잉여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히 카운팅 돼서 관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에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그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사적인 소유로 전환하지 않았다. 자기 몫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적으로 어느 누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고 어느 누구도 사적으로 챙기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논리를 좀 연결해 보면 저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때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자발적으로. 그러한 어떤 감정과 그러한 깨달음이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그들은 어떤 탐욕에서 해방되어 공동체적인 의와 화평과 기쁨을, 희락을 경험한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석 14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라. 모든 제사의 정서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화목제의 정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사적인 기쁨이 아니라 공적인 기쁨, 공동체적인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는 사유입니다. 사유.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 공유의 개념은 뭐 거의 이렇게 실종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가 수백 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에버랜드에 있는 자동차 박물관에 뭐 세계적인 차들, 아주 올드한 클래식카, 몇백억짜리 클래식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다마스 같은 그 용달을 몰다가 외제차를 긁어서 몇천만 원을 배상해 줘야 되는 것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유의 정신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의 결과, 이 자본주의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중산층의 붕괴와 끊임없는 경제적 격차의 확대이죠. 그 정말 뭐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뭐 정말 아주 급격하게, 특히 경제 위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이 둘,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가난한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부자들에게는 그것이 위기이죠. 그렇죠? 싼 값으로 내놓는 뭐 땅이라든지 기업을 싸게, 그렇죠? 싸게 사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은 바로 이러한 질서, 저기 탐욕의 문화, 탐욕의 질서, 탐욕의 구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의 어떤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극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서는 안 되고, 성서의 이 경제 질서를 이 아주 견고한 자본주의의 이 요새와도 같은 세상 속에 침투시켜야 합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죠. 실제로 오늘날 유럽의 선진국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더 이상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이러한 분위기는 아니죠. 뭐 실제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뭐이뭐 북유럽 같은 경우에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루터교 국가들이어서 뭐 기독교인 비율이 80% 이상 되지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 80% 중에서 10%도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의 차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이 그 나라의 기독교의 쇠퇴, 뭐 복음의 어떤 뭐 쇠퇴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신앙의 내재화, 신앙이 구조 속으로 파고든 것이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제로 유럽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 사민주의 복지국가 노선이라고 하는 거, 이 사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주석 15번에 제가 그 내용들을 좀 달아놨습니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어떤 그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주장 또는 운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그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이 사민주의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마지막 대선 주자, 민주당 마지막 그 대선 주자로 힐러리와 팽팽하게 맞섰던 이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 역시도 자신을 사민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버먼트의 주지 그 상원의원을 하면서 그 버먼트 주에 그 다국적 대형 마트가 월마트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주민들과 함께 그 마트를 막아낸 그 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낸 그래서 그 동네에 작은 이그그 뭐라 그럽니까? 그 글로서리들, 그 작은 슈퍼마켓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한그 버니 샌더스 역시도 자신을 스스로 사민주의자라고 부르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 7장 21절을 잠깐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사람을 예배에서 제외시키는 부정의 형태들은 그 레위기 22장에서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사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규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성도로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어떤 영적 결백증과 같이 하나하나를 다 묻고 따지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 헌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어떤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또는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종교인인 척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로 인해서 아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성의하고 안이하고 나태한 삶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막 8페이지에 중간에 화목제물에서의 제사장의 목이 나와 있는데요. 화목제물에서의 제사장의 목은 가슴과 오른쪽 다리입니다. 그 아주 재밌는 이 고든 웨남의 주석인데요. 현대인들은 이 고기의 다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족발, 뭐 치킨도 다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이 청년들하고 식사할 치킨 먹어도 청년들이 다리 잘 안 먹고 저에게 양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다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 맛있는 고기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레위기가 쓰여졌을 당시에 3,500년 전에는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 시대잖아요. 고기가, 그러니까 짐승한테 얼마큼, 짐승의 영양 상태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든 외남은 그 당시에 짐승들은 다리가 빼짝 말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줘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제사장에게 안 좋은 거를 줘라라는 뜻은 아니겠죠. 뭐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좋은 거고 B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거를 줘라가 아니고 이 말은 제사장 스스로가 좋은 것을 백성들에게 양보해라.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섬김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해석을 해봅니다. 제사장은 왜냐면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이 6장과 7장은 제사장의 규례니까요. 제사장은 그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죠. 제사를 돕는 것만이 제사장의 핵심 역할이 아닙니다. 제사를 돕고 그리고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만이 제사장의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만 본 거죠. 우리가 성경의 시대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시대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오늘날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아니요. 물론 대형교회는 그렇죠. 목사하고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하지만 저희 같이 작은 공동체에서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정말 일거수일투죠. 가족에서의 저의 뭐 물론 가족을 들어와서 보진 못하지만 교류하니까요.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가정에서의 제가 어떤 아빠인가 어떤 남편인가 그 제 사회 속에서 이웃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사장들은 특히 성직자들은 목회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최고임금법,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6장과 7장의 내용이 왜 제사장 가난한 백성의 친구라고 하는 제가 부제를 붙였는지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우리가 절반 정도 한것 같은데요. 남은 네 번의 강의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이 강의 내용들 잘 듣고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저도 많이 피곤합니다. 한주 건강하시고, 특히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우리 다가오는 주일에 반가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번째 제자반 강의를 마쳤습니다.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이 과정을 또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비춰 세상을 바라봤을 때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공동체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치, 질서와 구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이렇게 세밀하고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주 동안 저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전사님, 간사님, 또 엄경진 형제님, 또 유주영 자매님,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다가오는 주일에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